나서 후회하며 눈물 짓네. 하지 말라 찾아볼까, 사랑한다 말해볼까,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. 내가 바보야, 내가 바보야, 찾지 못한 내가 바보야. 작별의 인사하고 이제 와서 후회하며 울 줄이야. 뒤돌아가는 가슴 가지 말라 잡아볼까, 이제 와서 후회할 줄이야. 내가 바보야, 내가 바보야, 찾지 못한 내가 바보야.